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서거 5돌 중앙추모대회가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엄숙히 거행됐습니다. 주체의 태양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서거 5돌세 즈마여, 온 나라 강산에 불세출의 전설적 위인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대하가 뜨겁게 굽이치고 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한평생 혁명의 붉은 길을 높이드시고 불면불효의 저강도 강행군으로 김일성 조선의 무궁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만년터대를 마련하신 만고절세의 애국자 혁명의 대성인이시며 천만군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십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태양의 모습은 주체조선의 불패성의 상징으로 승리의 기치로 빛나고 있으며,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과 인류 자주위협 실현의 불멸의 지침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은 지난 5년간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철석의 신념을 안고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둘이에 철통같이 뭉쳐 자주 선군 사회주의 길로 질풍노도처 전진하며 조국 번영의 사회시대 최후 승리의 대로를 확신성 있게 열어놓았습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서거 5돌 중앙추모대회가 17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엄숙히 거행됐습니다. 추모대회장인 주체의 최고 성지 금수산 태양궁전 광장은 가장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으며 깃발 계양대들이란 조기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이 추모대회장 정면에 정중히 모셔져 있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 양옆에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조기군 군기들이 세워지고 명예위병들이 서 있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철저히 관찰하자.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모두 다 당제 7차 대회 결정 관철이로라는 구호판들이 추모대회장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추모대회란 평양시 안의 당중앙 지도기관 성원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중앙기관 일꾼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 내무군 장병들, 평양시내 기관, 기업소, 공장, 협동농장 일꾼들, 연고자, 접견자, 공로자들, 혁명열사 유가족들이 참가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서거 5돌세 즈음하여 저국에 온 제1번 조선인 추모 대피단을 비롯한 해외동포 대피단들과 동포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추모대회에는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 무관단 성원들, 외국 손님들이 참가했습니다. 추모대회의 참가자들은 혁명생애의 전기간 자신을 촛불처럼 불태우시며 전인미답의 험난한 초행길을 헤치시어 우리 인민이 대대선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부광번영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주신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았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추모대회 주석단에 나오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정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자수 황병서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인 내각총리 박봉주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종혜 동지가 주석단에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인 김기남 동지, 최태복 동지, 리명수 동지, 박영식 동지, 양형섭 동지, 리수용 동지, 김평애 동지, 리만건 동지, 오수용 동지, 곽범기 동지, 김영철 동지, 김원홍 동지, 최부일 동지, 로두철 동지, 리용호 동지, 김숙일 동지, 조연준 동지, 리병철 동지, 노광철 동지와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당, 무력기관, 내각 근로단체 일꾼들, 수령영생이협시련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 충정의 200일 전투에서 모범적인 군대와 사회의 일꾼들, 공로자들이 주석단에 자리 잡았습니다. 오형진 제1조선인 역사연구소 상임고문, 차상보 제중조선인 정연합회 부의장, 윤길상 재미동포 전국연합회 회장이 주석단에 나왔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태복 동지가 중앙추모대회 개회를 선언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백두산 대국의 영상이시며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여 묵상했습니다. 김정일 장군의 노래가 조악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종혜 동지가 추모사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 나아가자를 했습니다. 조선노동당을 대표하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기남 동지, 조선인민군을 대표하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정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자수 황병서 동지, 청년들을 대표하여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 전용남 동지가 결의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자들은 온 나라 천만 국민이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 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어버이 장군님께 최대의 경의와 영생 축원의 인사를 삼가드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온 몸과 심장을 다 바쳐 우리 당의 강화 발전과 조국의 부강 번영, 인민의 행복을 담보하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주시고 주체혁명의 창창한 미래를 열어놓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백두의 천거밀림에서 전설적 빨치산의 아들로 탄생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독창적인 선군혁명 영도로 있는 군대를 당의 영도에 끝없이 충실한 혁명적 당군으로, 무진막강한 위력을 지닌 백두산 혁명강군으로 억세게 키워주시었다고 그들은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찍이 당군청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고 혁명영도의 전기간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정치를 펼치시며 청년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억세게 키우기 위한 사업에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다 바쳐오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인민이 있어 당도 있고 조국도 있다는 가장 숭고한 애민의 뜻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생을 오로지 인민을 위한 길에 고스란히 바치시며 우리 인민이 수천 년 동안 갈망해오던 강국의 리상을 현실로 펼쳐주시었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연설자들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업적은 우리 당의 명맥을 이어주는 혈통으로, 주체혁명 위협을 추동하고 떠밀어주는 투쟁의 기치로 천추만대의 길이 빛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위협을 충직하게 받들며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이 땅 위에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일 강국 인민의 낙원을 반드시 일도 세우고야 말 혁명적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추모대회는 장군님은 태양으로 용생하신다 노래 주악으로 끝났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추모하여 조포가 발사되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천만년 빛내어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충정의 분출인 양 장중한 포성이 태양성지의 하늘가에 미아리 채워갔습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한생이 여린 혁명의 붉은기를 진두에 날리며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둘이에 일심단결하여 주체혁명 위협의 최후 승리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사회주의 조선은 영원한 태양의 나라로 만방에 빛을 뿌릴 것입니다.